당신의 눈동자 내 생애 첫 거울 그 속에 맑았던 내 모습 다시 닮아주고파 거대한 은하 수조차 무색하게 만들던 당신의 쌍둥이 별 내 슬픔조차 대신 흘려줬던 여울 그 속에 많았던 그 눈물 다시 담아주고파 그 두 눈 속에 숨고자 했어 당신이 세상이던 작은 시절 당신의 두 손 내 생애 첫 겨울 세상에 준 거짓과 진실의 무게를 재주곤 했던 내 삶의 지구본 그 가르침은 뼈더미 날개에 타는 깃털 기억해 두 손과 시간도 얼었던 겨울 당신과 만든 눈사람 찬바람 속에 그종 소리가 다시 듣고파 따뜻하게 당신의 두 손을 잡은 시절 당신의 눈 당신의 손 영원히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손을 쥐고 싶어 벌써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바라고 비는 성한 몸 언제까지나 바꿔봤다 이제는 건네고 싶은데 받은 건 모두 날 위해 쌓아 멋내고 쉬는 게 그리도 어려웠어 모두 거절할까 아직도 이래 지쳐 사는 건 또 병되고 싫은데 그대 옷장에 묵은 때보다 더 검은 내 죄로 그대 머리에는 눈이 내려 가슴을 시리게 만들어 내 숨이 죄어 오늘도 이별의 하루가 지나 꿈이 되면 그대를 찾아갈래요 그대를 따라갈래요 당신의 발자국에 맞춰 내가 살아갈래요 얼마 남지도 않은 우리 둘의 모래시계 행복의 사막 그 안에서 우리 오래 쉬게 오래 쉬게 당신의 손 영원히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손을 쥐고 싶어 벌써 시간을 되돌리고